이찬이의 일기 제목 자전거. 아빠와 엄마와 함께 자전거 타는 연습을 했다.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속상했다. 오르막길은 너무 힘들고 내리막길은 너무 무섭고 얼퉁불퉁한 길은 넘어질 것 같았다. 왜 하나님은 길을 어렵게 만드신 것일까? 자전거 타기 전에 기도를 먼저 해야겠다. 이찬이의 일기 끝! 또박또박 이야기 도토리 놀이 글 마이클 모퍼고 그림 게리 터레이 등장인물 닉 닉은 할머니와 단둘이 살아요. 할머니의 애완견 샤우퍼드와 노는 일과 자전거 타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좋아해요. 할머니, 하나뿐인 손자 닉을 자신보다 더 사랑해요. 닉이 도토리 놀이를 하는데 도움을 주지요. 샤우퍼드, 할머니의 애완견이에요. 나이가 많고 이름이 세 개나 되어요. 스티비, 약한 아이들을 괴롭히기 좋아하는 악동이에요. 스스로를 콩커왕이라 부르며 으스대지요. 개는 보통 하나의 이름이 있어요. 하지만 푸치는 이름이 세 개나 되지요. 푸치는 할머니가 부르기 시작한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닉의 걸음마를 떼기 시작할 무렵 푸라고 부르는 바람에 두 번째 이름을 얻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우유병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들은 푸가 집 밖으로 달려나갔어요. 푸는 우유 배달부 아저씨를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낯선 사람이 우유 배달을 하고 있었어요. 푸는 우르렁거리며 낯선 우유 배달부 아저씨의 주위를 뱅뱅 돌았어요. 우유 배달부 아저씨는 우유 색깔만큼이나 새하얗게 질렸어요. 개가 아니라 늑대다, 늑대. 저런 개는 묶어두어야 하는 거 아니니? 우유 배달부 아저씨가 뒷걸음질치며 말했어요. 늑대가 아니에요. 얘는 샤워퍼드예요. 닉이 말했어요. 뭐라고? 우유 배달부 아저씨가 물었어요. 샤워퍼드요. 푸는 나이가 많은 샤워퍼드란 말이에요. 그때 할머니가 무슨 소란인지 알아보려고 밖으로 나왔어요. 우리 손자가 아직 어려서 말을 잘 못해요. 내 생각에는 셰퍼드를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요. 맞지 아가야? 샤워퍼드라. 그거 참 재미있구나 닉. 할머니는 기분 좋게 큰 소리로 웃었어요. 그런 이유로 그날부터 푸는 샤워퍼드라는 또 하나의 이름을 갖게 되었지요. 닉은 할머니와 샤워퍼드와 함께 살았어요. 닉이 기억하는 난 처음부터 이렇게 셋이 함께 살았지요. 할머니가 닉을 돌봐주고 샤워퍼드가 할머니와 닉 모두를 돌봐주면서 말이에요. 샤워퍼드가 없으면 우린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이구나. 할머니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샤워퍼드는 닉에게 친형제나 다름없었어요. 이제 9살인 닉은 샤워퍼드가 늙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자랐어요. 요즘 샤워퍼드는 몸놀림이 한층 둔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 밖으로 나갈 때면 힘이 드는지 안간힘을 쓰곤 했지요. 그래서인지 샤워퍼드는 이제 하루의 대부분을 자기 바구니 안에 누워 잠을 자는 일로 보냈어요. 방학식 전날, 닉은 아침을 먹으며 잠들어 있는 샤워퍼드를 바라보았어요. 샤워퍼드는 낮게 으르렁거리면서 수염을 움찔거렸지요. 샤워퍼드가 또 꿈속에서 고양이를 쫓고 있나 보다. 서둘러라, 닉! 학교 늦겠다. 다음날 아침 바람이 많이 불어 사방에서 낙엽이 떨어졌어요. 저녁 무렵에는 도랑 안에 낙엽이 닉의 무릎 높이만큼 쌓였지요. 닉은 이제 방학이 되었으니 마음껏 자전거를 탈 수 있겠다고 생각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상하기도 샤워퍼드가 닉을 마중 나오지 않았어요. 이 시간에 늘 부엌에서 차를 만들던 할머니도 보이지 않았고요. 샤워퍼드의 바구니도 텅 비어 있었어요. 닉은 뒷마당으로 나가보았어요. 할머니는 그곳에서 빨래를 걷고 있었어요. 바람이 선선하게 부는구나. 오랫동안 바람 좀 세게 두었다가 이제야 걷는 참이란다. 잠깐만 기다리렴. 곧 차를 만들어주마. 할머니, 샤워포드는 어딨어요? 바구니도 없던데요. 할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 녀석 가야만 했단다. 할머니는 중얼거리듯 말하고는 닉의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가다니 어디로요? 샤워포드가 어디로 갔단 말이에요? 할머니는 부엌 식탁 위에 빨래를 내려놓더니 의자 위로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제야 닉은 할머니 얼굴에서 눈물의 흔적을 발견했어요. 닉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수의사가 그러는데 그동안 많이 고통스러웠을 거라는구나. 할머니는 닉을 올려다보며 힘들게 말을 이었어요. 샤워포드가 힘들어하는 걸 그냥 둘 순 없잖니. 그렇지, 닉?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했단다. 샤워포드는 주사를 맞고 깊은 잠에 빠졌어. 기분 좋게. 평화로이 말이다. 그럼 죽은 거네요? 닉이 말했어요. 할머니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뒷마당 화단에 묻었단다. 샤워포드를 위해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닉.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닉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닉과 할머니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는 샤워포드의 바구니를 헛간에 가져다 놓은 다음 닉에게 샤워포드의 무덤이 어딘지 일러주었어요. 닉, 샤워포드를 묻은 곳에 뭔가 심어야겠지? 장미가 좋겠구나. 샤워포드를 잊어버리지 않게 말이다. 어떻게 잃어버릴 수 있겠어요? 절대로 잊지 못할 거예요. 닉은 눈물을 닦으며 힘주어 말했어요. 도토리가 익어가는 계절의 토요일과 일요일이면 닉은 친구들과 주빌리 공원에서 도토리 놀이를 하곤 했어요. 도토리 놀이는 실에 묶은 도토리로 상대방이 도토리를 힘껏 내리쳐 깨뜨리는 것을 말해요. 다른 말로는 콩커라고 불러요. 그러나 슬픔에 잠긴 닉은 하루 종일 집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자전거를 타고 놀다 오라며 닉의 등을 떠밀었어요. 닉은 할머니의 말을 따랐어요. 닉이 샤워포드 말고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걸 꼽으라면 할머니가 생일 선물로 사준 자전거를 타는 일이었거든요. 자전거에 앉는 것만으로도 닉은 너무나 행복했어요.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올 때쯤엔 닉의 기분도 한결 좋아졌어요. 그 다음 날 아침, 닉은 늘 그랬던 것처럼 주빌리 공원으로 향했어요. 공원에는 친구들이 모여 있었고 스티비도 나와 있었어요. 스티비는 스스로를 주빌리 공원의 콩커왕 이라고 불렀어요. 스티비는 약한 아이들을 거칠게 밀거나 크게 소리쳐 놀라게 하는 악동이었어요. 지금까지 스티비가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게 있었다면 바로 샤워퍼드였어요. 스티비가 이제까지 닉을 괴롭히지 못했던 이유도 샤워퍼드 때문이었어요. 샤워퍼드에게 일어난 일을 잘 알고 있을 텐데 그에 관해 이야기하는 친구는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스티비는 달랐어요. 야! 그 냄새나는 개가 드디어 저세장으로 가버렸다면서? 스티비는 자기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릴 줄 알았나 봐요. 하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어요. 닉은 울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닉의 표정을 보고 더욱 의기양양해진 스티비는 신이 난 듯 말을 이었어요. 진작 죽었어야 했는데 이제야. 너무 화가 난 닉은 스티비의 손에서 콩커를 빼앗아 연못 속에 던져버렸어요. 야! 그건 내가 가장 아끼는 콩커란 말이야! 스티비는 큰 소리로 외치며 주먹으로 닉을 사정없이 쳤어요. 닉은 막다른 골목에 몰린 쥐처럼 스티비에게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닉에게 돌아온 건 찢어진 입술과 멍든 눈, 더러워진 셔츠뿐이었어요. 그나마 다행이었지요. 공원 관리인이 스티비를 말리지 않았더라면 훨씬 더 나쁜 상태가 되었을지도 모르니까요. 할머니는 닉의 얼굴을 씻겨주면서 혀를 찼어요. 스티비가 샤워포드에 대해 뭐라고 하던 그게 뭐가 중요하니? 이거 봐라. 그 녀석이 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네 얼굴 좀 보란 말이야. 할머니는 무척 속상해하며 말했어요. 그 녀석한테 덤벼들지 않을 수 없었다고요. 닉이 말했어요. 하지만 스티비가 너보다 훨씬 더 크잖아. 그러니 그 녀석을 때려 눕히고 싶거든. 넌 머리를 써야지. 잘 생각해보렴. 스티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말이야. 무슨 말이에요, 할머니?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뭔데요? 콩커, 네가 언젠가 나에게 말하지 않았니? 스티비가 자신을 주빌리 공원의 콩커왕이라고 부른다고 말이야. 맞아요. 그렇다면 네가 그 녀석을 왕좌에서 밀어내면 되지 않겠니? 하지만 어떻게요? 공코에서 스티비를 이기면 되지. 내가 방법을 일러주마. 이 할미는 그 놀이에 대해선 훤히 꿰고 있단다니. 할머니가 콩코 놀이의 전문가라는 사실을 닉은 상상도 못했어요. 할머니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먼저 알맞은 도토리부터 찾아야 한단다. 챔피언 도토리를 찾을 수 있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어. 코터 시내들에 있는 도토리 나무 말이다. 그 나무에서 떨어진 도토리가 내 기대를 저버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지. 콩커에 쓸 도토리는 엄지손톱 크기만한 게 좋아. 작으면서도 단단한 걸 찾아야 한단다. 그날 오후 닉은 자전거를 타고 코터 시내들로 향했어요. 주머니 속에는 닉이 가장 좋아하는 아기 모양의 젤리 한 봉지가 들어있었지요. 할머니는 집을 나서는 닉에게 자세히 설명했어요. 코터 시내들에 가면 길 왼편으로 도토리 나무가 서 있단다. 중고차를 납작하게 만들어버리는 폐차장 옆에 말이야. 아마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게다. 도토리 나무는 할머니가 말한 바로 그곳에 있었어요. 닉은 울타리 밖에 쌓인 낙엽들을 열심히 뒤적여 보았어요. 하지만 콩커를 만들 만한 도토리는 단 한 개도 찾아내지 못했어요. 닉은 그만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울타리 안쪽 풀밭 속에 도토리 한 무더기가 떨어져 있는 걸 발견했어요. 닉은 재빨리 울타리에 올라탄 다음 뜰 안쪽으로 뛰어내렸어요. 그리고는 세 개의 작은 도토리를 주워 푸른 깍정이를 벗겨냈지요. 그러자 할머니가 말했던 알맞은 크기의 도토리가 갈색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완벽했어요. 닉이 도토리를 주머니에 쑤셔놓고 다시 울타리를 넘어 나오려 할 때였어요. 코터 시내뜰 안쪽 어딘가에서 개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 닉은 울타리를 넘어 도망갈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잠시 뒤 울음소리가 낑낑거리는 소리로 바뀌자 닉은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 없었어요. 닉은 소리가 들려오는 곳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하지만 길마다 타이어 같은 게 널려 있어 통 쉽지 않았지요. 닉은 다른 길을 찾아보았어요. 하지만 그곳에도 수많은 차들이 높은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그러는 사이 낑낑거리는 소리는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졌어요. 닉은 코터 시내뜰 중앙에 묶여있는 개 한 마리를 발견했어요. 쇠사슬에 목이 묶인 개는 몹시 떨고 있었어요. 닉이 자세히 보니 개의 목은 물론 등과 뒷발까지 쇠사슬로 칭칭 감겨 있었어요. 그렇게 사나워 보이지 않는걸? 그렇지만 누가 알겠어. 작게 중얼거린 닉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개 주위를 천천히 돌았어요. 그런 다음 닉은 개의 얼굴을 쳐다보았어요. 그러자 마치 죽은 샤워퍼드가 살아나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개는 샤워퍼드처럼 부드러운 갈색 눈이었고 머리를 한쪽으로 기울이는 것까지도 꼭 닮았어요. 샤워퍼드는 아기 모양의 젤리를 좋아했는데 이 녀석도 그럴까요? 닉은 개에게 젤리를 내밀어 보았어요. 그것도 똑같았어요. 개는 닉의 손에서 젤리를 하나씩 하나씩 가져다 씹어 삼킨 다음 더 주기를 기다렸어요. 닉은 개가 삐쩍 말랐다는 걸 금방 알아챘어요. 게다가 목에 감겨있는 새사슬 때문에 목 주변은 온통 상처투성이었지요. 닉은 개의 곁에 앉았어요. 그런 다음 개에게 자신의 코트를 덮어주고 덜덜 떨지 않을 때까지 몸을 문지르고 또 문질러 주었어요. 닉은 개를 혼자 두고 떠나고 싶진 않았지만 날이 어두워지자 어쩔 수 없이 몸을 일으켰어요. 개는 쇠사슬이 닿는 데까지 닉을 따라왔어요. 다시 올게. 약속해. 닉은 개를 꼭 안아주었어요. 닉이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날이 어두워진 뒤라 할머니의 얼굴이 밝지 않았어요. 어디 있다 온 거니? 걱정했잖아, 이 녀석. 할머니는 닉의 코트를 벗겨 털면서 닉을 꾸중했어요. 도토리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할머니. 닉은 이렇게 대답하고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행히 할머니는 닉이 찾아온 도토리를 보곤 아주 흡족해했어요. 어쩌면 내가 쓰던 것들하고 똑같구나. 할머니는 도토리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뒤집어 보며 말했어요. 그러더니 자칭 콩콜 마술이라고 부르는 일에 착수했지요. 할머니는 먼저 도토리를 정확히 12분 동안 오븐에 넣어 구운 다음 아직 뜨거울 때 식초와 소금, 겨자와 우스터 소스를 한 찻숟가락을 섞은 푸딩 틀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1시간 뒤에 꺼내어 다시 오븐 속에 넣고 12분 동안 구웠죠. 오븐에서 다시 꺼낸 도토리들은 색깔이 옅어지고 주름이 져 있었어요. 할머니는 도토리가 다시 반짝거릴 때까지 가구 광택제로 윤을 내고 바늘로 도토리를 하나씩 뚫었어요. 그런 다음 도토리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죠. 마침내 할머니는 도토리 두 개는 한쪽으로 치워놓고 세 번째 도토리를 집어들었어요. 바로 이거다. 이게 바로 챔피언 도토리야. 이제 네가 할 일은 오늘 밤 이 도토리를 베개 밑에 넣고 자는 일뿐이란다. 그러면 넌 내일 주빌리 공원의 콩코왕이 되는 거야. 할머니가 말했어요. 그날 밤 닉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코타 시내뜰에 남겨두고 온 개를 어떻게 하며 구할 수 있을까 생각하느라 말이에요. 하지만 다음날 아침 식사 때가 되어서도 닉은 아무 방법도 생각해내지 못했어요. 줄을 짧게 잡고 시작하는 거 잊지 말거라. 그리고 늘 잔디 위에서 돌려야 한다. 그래야 손에서 빠져나가더라도 부서지지 않을 거 아니냐. 실이 엉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건 기본이고. 그런데 무슨 일이니 닉? 아침을 통 못 먹는구나. 할머니가 만일 사슬에 묶인 외롭고 비참한 개를 찾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구하려고 애쓰실 거예요? 물론 그래야지. 그게 훔치는 거라도 말이에요, 할머니? 그건 다르지. 잘못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니.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이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닉은 할머니가 더 꼬치꼬치 캐묻기 전에 얼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행운을 빈다, 닉. 할머니는 길을 따라 내려가는 닉을 향해 큰 소리로 응원했어요. 닉은 자전거를 타고 공원으로 향했어요. 그리고는 곧장 스티비에게 다가가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난 너한테 있는 콩코를 다 이길 수 있는 콩코가 있어. 스티비는 콧방귀를 뀌었어요. 그러나 자기 콩코가 둘로 갈라지는 걸 보자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어요. 스티비는 가방에서 콩코를 하나, 둘 꺼냈어요. 하지만 나오는 콩코마다 채 몇 초도 지나지 않아 산산조각이 나버렸지요. 그렇게 여러 번 싸웠는데도 니게 콩코에는 자국 하나 없었어요. 가방에서 마지막 콩코를 꺼내는 스티비의 얼굴은 분노로 불그락 불그락해졌어요. 이제 내 차례야. 닉은 소리를 낮춰 말한 다음 자기 콩코를 높이 들어 올렸어요. 이번에도 스티비의 콩코는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고 스티비의 손에는 빈 줄만 남아 있었어요. 분노와 수치심으로 스티비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샤워퍼드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았어야 했어. 닉은 스티비에게 이렇게 말한 다음 깜짝 놀란 구경꾼들을 뒤로 한 채 자전거를 타고 떠났어요. 닉은 전속력으로 달려 코트 시내뜰로 향했어요.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를 10분 만에 도착했지요. 콩커 게임을 하는 동안에도 닉은 줄곧 개를 구할 생각만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되었어요. 코터 시내뜰로 들어가는 문은 활짝 열려 있었어요. 어제와 달리 무척 분주했지요. 거대한 기중기가 부서진 차를 집어나르고 있었어요. 야, 꼬마야, 너 뭘 찾고 있는 거니? 얼굴이 족제비처럼 길고 심술궂게 생긴 남자가 닉을 보고 소리 질렀어요. 여기 있는 개를 사러 왔는데요. 닉이 말을 꺼냈어요. 돈은 없지만 대신 자전거를 드릴게요. 한 달 전 내 생일에 받은 것으로 거의 새 자전거예요. 닉은 개를 찾느라고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하지만 개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어요. 개는 이제 여기 없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서 없애버렸단 말이야. 남자가 말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닉이 물었어요. 오늘 아침에 수의사가 와서 데려가 버렸단 말이야. 어차피 쓸모라고는 없는 녀석이었으니까. 이제 됐으면 여기서 그만 가봐. 남자는 숙소 안으로 들어가 꽝 하고 문을 닫았어요.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무 사이로 후두둑 후두둑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샤워퍼드가 죽었을 때는 슬프기만 했는데 이번에는 좀 달랐어요. 닉은 그런 일이 일어난 게 다 자기 잘못인 것만 같았어요. 자기가 조금만 더 빨리 갔더라면 그 개를 구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잖아요. 집에 도착할 때쯤 닉은 눈물이 앞을 가려 잘 볼 수 없을 정도였어요. 자, 주빌리 공원의 콩코왕, 기분이 좀 어떠신가? 닉이 현관문을 열자 할머니가 호들갑을 떨며 말했어요. 내가 그럴 거라고 했지? 이 거리에 소문이 쫙 퍼졌더구나. 이제 내 손자 닉이 콩코왕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게다. 자, 이리 오렴. 그 유명한 콩코 좀 보자꾸나. 하지만 닉은 할머니의 앞치마에 얼굴을 묻고는 엉엉 울고 말았어요. 왜 그러니, 닉? 할머니는 팔로 닉을 감싸는 다음 부엌으로 데려갔어요. 닉은 할머니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코터 시내뜰, 샤워퍼드랑 너무 닮았던 굶주림에 지친 불쌍한 개, 그리고 수의사가 와서 그 개를 데려가 버렸다는 이야기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말이에요. 할머니, 자전거를 주고 그 개를 사려고 했단 말이에요. 샤워퍼드에 빈자리를 채우려고요. 그런데 한 발 늦었어요. 한 발 늦었다고 누가 그러던? 할머니는 무언가 꿍꿍이가 있는 듯한 목소리로 되물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닉이 물었어요. 내 말은 눈물을 닦고 저 구석을 잘 보라는 거지. 그곳에 있는 바구니 속의 개를 쳐다보는 게 네 일이었잖니. 닉은 부엌 구석으로 눈을 돌렸어요. 그랬더니 샤워퍼드의 바구니에 콧대신의 뜰에서 맞던 개가 몸을 웅크리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커다란 갈색 눈동자로 물끄러미 닉을 바라보고 있던 개는 몸을 쭉 뻗고 하품을 한 뒤 닉에게 다가왔어요. 이 개가 어떻게? 닉은 놀란 눈빛으로 할머니를 돌아보았어요. 어제 네가 코트신의 뜰에서 돌아왔을 때 네 코트에는 온통 개 냄새뿐이더구나. 약간 의심이 가는 구석이 있었지. 코트신은 자기 경비견을 아주 잔인하게 다루는 걸로 유명한 사람이거든. 그런데 오늘 아침에 네가 온몸이 사슬에 묶여있고 굶주린 비참한 개를 발견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묻질 않았니. 그래서 짐작할 수 있었단다. 그런데 그 아저씨는 수의사가 와서 데려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 그랬지. 우리는 함께 그곳으로 갔단다. 수의사하고 나 말이야. 우리는 코트씨에게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나 했단다. 우리가 개를 데리고 가게 하든가 아니면 동물학대죄로 벌을 받든가 말이다. 코트씨는 금방 마음을 정하더구나. 그럼 이제부터 우리 개예요, 할머니? 닉이 물었어요. 아니야, 그 개는 네 거야. 닉, 샤워퍼드는 내 것이었어. 네가 태어나기 전에도 샤워퍼드는 나와 함께 있었단다. 기억하지? 그렇지만 이 개는 네 거야. 주빌리 공원의 콩코왕이 된 상이란다. 자, 이제 그 대단한 콩코를 보여주겠니? 닉은 주머니를 뒤져 콩코를 꺼내어 할머니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때 갑자기 개가 뛰어오르더니 닉의 손에서 콩코를 낚아챘어요. 아주 잠깐 사이 남은 건 젖은 도토리 부스러기와 십단 남은 줄뿐이었지요. 저 녀석은 콩코 놀이를 하는 것보다 콩코 먹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구나.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자 닉은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할머니, 저 녀석을 콩코라고 부르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그 개의 이름은 콩코가 되었어요. 새로운 콩코왕의 개에게 딱 어울리는 이름이었지요.